아쉽게 우리 사랑이 변한다는 게 아무도 모르게 괜찮아 보일게 널 만나다가도 네 표정 하나에 지금 울고 있어 지금도 네 생각이 나는 내 숨이 터질 듯한 너의 그 눈빛 날 잡던 너의 손가락 그 하얀 손가락 그땐 영원할 것만 같았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넌 더 떨어졌어 너무 차가워진 네 말투와 표정 우리 관계는 계속 제자리를 돌고 도는데 날 말은 넌 하지만 다 알고 있어 네 마음 안에 더 이상 내 자리가 없단 걸 그게 말이 돼 그게 말이 돼 그렇게 쉽게 우리 사랑이 변한다